나도 잘 알아. 큰 소리 쳐봐도 나에게는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. 잠 못 드는 새벽. 생각해. Hey 세상아, hope you're nice to me. But if you're not gonna still be weird to me. It's true.